행복한 라디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네. 바람깨비 손에 쥐고 보리밭 지나 심장높이를 달리던 내 어린 시절과 함께 놀던 친구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네. 은빛으로 눈부신 바다, 조각구름 한가로이 바람에 실려 이리로 저리로 떠다니던 그 하늘. 아, 나 언제나 임복숙의 행복한 라디오 2부 시작을 알리는 로고송을 불러준 유로 씨가 부른 고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이맘때쯤 여러분의 고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아마 학창시절에는 이제 겨울방학 중이었고 아니면 졸업을 앞두고 아니면 또 재수를 준비할 수 있었던 아주 암울했던 2월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 따스해지기 전에 추운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데 또 12달 중에 이 2월 달이 가장 재미없었던 달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는 뭐 발렌타인스 데이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는 걸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번 2월은 지금 볼거리도 많고 뉴스도 많고 네, 그런대로 좋은 2월인 것 같습니다.

가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어머, 제가 노래 선곡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모신 분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20년 사시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이런 분이 하시는 비즈니스면은 저 100%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솔루션 솔라의 우리 제이콥 저 제네랄 매니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담입니다만 20년 사시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오늘 제이콥 씨께서 머리를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셔서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머리 해주면서. 아니, 비결이 뭐예요? 20년 사시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비결이. 저보다 제 아내가 많이 참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아, 이게 여자가 잘하면 이렇게 20년 사시면서도 부부싸움 안 하시는구나. 근데 저 정말 이렇게 부부 사이 좋으신 분이 하시는 비즈니스라면은 정말 믿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솔루션 솔라가 그 태양열 판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 네, 최근에 저희가 좀 인터뷰가 뜸했어요. 그동안 바쁘셨나 봐요. 예, 예. 일이 좀 많아가지고요. 많이 네. 바빴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계속 그렇고요. 예, 방송으로 소개해드리니까 몰랐던 분들이 많이 아신 거잖아요. 예, 예. 그전에는 예. 이 솔라 패널 이게 뭐지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막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솔라를 하시면 3,000불을 드립니다 하니까 네. 이제 더 깜짝 놀라고 근데 어떻게 3,000불을 주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원래 이제 이 일을 저희가 이제 리테일을 하지 않고 네. 커머셜 이제 섭컨트랙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리테일로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죠. 네. 그런데 저희의 이제 솔라는 솔라 프로그램 론들이 있어요. 네. 예, 그 론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되고 너무 비싸게 팔아도 안 되는 그런 예, 조건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손님한테 드리는 가격이 거기서 가장 낮게 받으라는 가격보다 더 싸요. 오. 그렇게 되면 솔라 론을 하지를 못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저희가 이제 가격을 좀 더 받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손님한테 이렇게 돌려드리는 네네.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000불을 드리는데 너무 너무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서 안 주셔도 몰랐는데 네 예, 뭐 정직하게 하는 게 좋은 거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꼭 이걸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는 네. 손님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게 저는 그거 위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요. 네네. 예. 그럼 일단은 이렇게 솔라 패널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내 집이 아니니까. 네, 안 되죠. 안 되고. 예,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나 자기 네. 건물로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네.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이제 솔라를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집을 갖고 있고 내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솔라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어떤 게 좋으신 거예요? 솔라를 하시면은요, 첫째, 전기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한 분, 이제 세리토스에 사시는 분을 만나 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세가 한 250불 나와요. 네. 조그만한 집인데, 큰 네. 집은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그 집에 처음 이사 오셨을 때 전기세가 한 100불 내셨대요. 네.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쓰지도 않는데 250불이 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한 8년 정도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써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서 전기요금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라로 하시면은 전기세 오르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첫째,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세 내는 것보다 더 싸게 저렴하게 네. 이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 보통 솔라 회사들이 20년, 25년 이제 프로그램으로 손님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년에 이제 페이먼 끝날 수 있는 네. 프로그램들로 이제 손님들한테 공급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2년 페이먼트를 하면은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기 공급이 무료가 되는 거고요. 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한 25년 요 라이프타임을 우리가 보거든요. 솔라를. 네. 네. 그거를 이제 보면은 보통 한 100불 정도 쓰시는 분들은 한 25년간 세이브하는 게한 3, 4만 불 정도 되고요. 오, 전기세로. 그리고 한 300불, 200불 이상 하시는 분들은 한 8만 불 정도 세이브를 해요, 전기세로. 아, 저희가 그냥 그렇게 돈을 더 벌 수도 없고, 그만큼 그렇죠. 모아지지도 않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솔라를 하시면은 네. 이만큼이 세이브가 되는 거네요. 네, 꽤 많이 됩니다. 와,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솔라 해도 뭐, 아, 10불, 20불 그거 세이브 하는 거 별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은. 네. 예, 5년 있다가 전기세가 오르잖아요. 조금씩 네네, 오르니까. 네. 그때 하시면 벌써 5년 동안 페이먼을 그냥 하실 수 있는 거를 네. 네, 말하자면 돈을 버린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5년 동안 전기값을 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몇십 불 세이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장래를 보시고 네. 이제 투하자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솔라에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펄체스가 제일 좋습니다. 네네. 집을 나중에 파실 때도 그렇고. 네. 예, 그거에 대한 밸류를 다 봤습니다. 네. 네. 아니, 그렇다면, 내 집 갖고 계시고, 내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솔라를 안 할 이유가 없으신 거네요. 네, 안 할 이유가 네. 없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가 와요. 네. 나 솔라 시리에서 했는데 지붕이 샌다, 뭐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네. 그럴 때마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예, 그래서, 큰 회사에서 하는 게 이제 좋다고들 많이 착각을 하세요.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큰 회사들은 뱅크럽시 할 확률이 훨씬 작은 회사보다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잖아요. 예, 예. 예, 큰 회사들은 그만큼 익스펜스가 많고, 네. 예, 그리고 일하는 게 관리가 더 잘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자꾸 생기고 네. 예, 작은 회사들은 뭐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꾸준히 이제 할 수가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벌써 28년 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익스펜스 없이 저희는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오히려 그 히스토리를 보시는 것이 더 트러스트를 할 수 있고요. 네. 예, 큰 회사에서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비가 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직원들 관리가 네.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네. 그래서 이제 솔라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half day install 끝낸다 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이틀 해요. 아. 예, 왜 더 정확하게 하고 네. 예, 만약에 이제 저희가 올라가서 기아가 깨지면 그 기아도 이제 다시 사다가 replace 하고 뭐 네.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일하다 보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거를 신경을 안 쓰고 남의 집에서 일하면 애들이 그냥 다 뭐 그냥 해놓고 예, 가요. 그러면 예. 1년, 2년은 안 셀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 시간이 지나면은 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보시고 네. 다른 회사, 어떤 회사하고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솔루션 솔라의 우리 제이콥 조 제너럴 매니저님께 한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213-500-1004번, 213-500-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근데 이제는 뭐 그동안 이제 난방들 많이 쓰느라고 또 전기요금 많이 나오셨을 거고 이제 또 날 더워지면 이제 또 냉방 때문에 또 전기요금 많이 쓰시고 그래서 네네. 이런 분들은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엄청난 세이브가 되겠는데요. 예, 많이 세이브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디션이 1990년도 이전에 인스톨된 거라면은 그거는 바꾸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기를 네. 많이 씁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솔라를 하면서 이제 에어컨디션까지 같이 네.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붕이 좀 노후되면 지붕까지 같이 해서 네. 뭐 전기세 250불 내시던 분들은 그 세 가지를 다 해도 지금 자기가 페이하는 전기세 250불밖에 안 내요. 솔라까지 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에어컨디션이나 네. 지붕을 무료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전기도 이제 공급을 그렇게 솔라로 받고. 네. 네, 그래서 페이머니도 올라가지도 않고 해서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뭐 지붕 공사가 필요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광고를 하는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지붕이 이제 필요하셔서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일단은 네. 지붕 공사. 네네. 자, 나도 이거 하고 싶네 하고 또 궁금한 점 많으시면요. 213-500-1004번, 213-500-1004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막상 하기로 마음 먹으시면은 또 빨리 해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제 L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한 3주면은 이제 공사가 끝이 나요. 네. 이제 퍼미시 프로세스가 좋고 빠른데. 네. 지역마다 좀 어려운 데가 있어요. 네. 뭐 글렌데일, 파사디나는 자기네 온 이제 유틸리티 컴퍼니가 있어요. 예. 거기서 굉장히 까다롭게 해가지고 한 두 달 정도가 걸려요. 아, 네. 까다롭게 그러니까 구는 이유는 그 솔라를 하는 거를 원치를 않을 때가 많아요. 많은 회사들이. 그렇죠. 자기네 전기 네. 많이 쓰고 자기 고객들을 이제 뺏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4주 안에 다 일을 끝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집도 가정집이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뭐 며칠 안 됐어요. 한 2주 전에 이제 사인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코퍼레이트 텍스 같은 걸 이제 많이 저거 혜택을 주려고 하잖아요. 네, 비즈니스 네. 하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솔라를 하면은 디프리시에이션 텍스 크레딧이 이제 텍스가 이제 한 50% 정도 됐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며칠 전에 사인한 게 이제 100% 디프리시에이션을 해주겠다 해서 솔라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돼요? 지금 기회예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진짜로 이런 분이 하시면은 진짜 막 정말 고맙다 막 인사받으실 분만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집에서 하시면 진짜 좋을까요? 저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전기세 웬만하면 한 100%는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정도 하시면은 다 하셔야 되고요. 아, 일반 가정집에서. 예, 예, 예, 예. 저희도 물론 이거를 이제 다 먹고 살라고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지만 네. 할 때마다 손님들이 되게 기뻐하세요. 네. 좋아하시고 네. 예, 고마워하시고 네. 예, 그럴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 일을 하면서 아, 진짜 이 일을 내가 잘 선택했구나. 예.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문제도 조금씩 집에 가보면은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있고 네.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씩 해결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아유, 네. 하길 잘했네요. 이러시면서. 네. 뭐 페인트가 필요하신 분은 네.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페인트 이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솔라론으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해드리면은 네. 네. 따로 돈 드리지 않고 네. 그냥 먼틀리 페이먼트 내 전기세 나가듯이 진다. 뭐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되게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3,000불 네, 3,000불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세일즈맨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커미션이 저희는 없어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솔라세 이제 하시면 컨트랙을 하시면 보통 세일즈맨하고 하시는데 네. 그 세일즈맨이 보통 한 3,000불에서 뭐 5,000불 정도 벌어요. 네. 그 너무, 하나당. 너무 디테일하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그게 소비자한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를 없애고 거품을 빼자 해서 저희 직원들을 네. 네. 이제 손님을 만나게 해서 이제 저도 만나러 가고기도 네,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다른 데랑 비교하시고서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놀라세요. 깜짝 놀라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고. 오. 네, 그럴 때. 네, 저희 솔라, 네, 솔라 네. 패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솔루션 솔라입니다. 우리 제이콥 제너럴 매니저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솔루션 솔라인데요. 213-500-1004번. 213-500-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일단은 뭐 상담 받아보시면은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손님들이 솔라 패널 어디 회사 거 쓰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라 패널이 좋아야 된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솔라 패널은 다 좋아요. 네. 그 테크놀로지는 뭐 선파워나 뭐 LG에서 만든 게 아니고 나사에서 만든 거예요. 1960년대에 네. 테크놀로지가 그게 이제 다 오픈이 돼서 네. 모든 솔라 회사들이 거의 공유를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제는 안 좋다라는 개념은 사실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버터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인버터를 쓰느냐. 그래서 네. 솔라는 이제 생산을 하면 DC라고 이제 전기를 이제 디렉트 커런트라는 걸 이제 저 생산을 하는데 네. 그거를 가정용 AC 전기로 바꾸는 게 이제 인버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인버터를 어떤 거 쓰느냐가 중요한 게 이제 솔라가 이제 다 하나로 이제 한 줄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솔라 패널 하나만 이제 뭐야 그 그늘이 진다든지 거기에 뭐 낙엽이 떨어졌다든지 이러면은 그 전체 솔라 패널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다 어펙트가 가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버터를 쓸 때 저희가 쓰는 것들은 이제 솔라 패널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인버터를 써요. 네. 그래서 한 25% 정도 생산률이 더 많아져요. 네. 그래서 이제 솔라 만약에 이제 상담을 하시면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랑 상담을 하셔도 이제 솔라 패널을 어떤 거 쓰느냐를 상담하는 것보다는 네. 인버터를 어떤 걸 쓰느냐 네. 하시는 게 이제 아주 스마트한 질문이고요. 네네. 네. 그냥 무조건 알아서 해주세요보다는 인버터를 어떤 걸 쓰시나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솔라 세일즈맨이 깜짝 놀래죠. 네. 이분이 뭘 네. 많이 아시네. 예, 예, 예. 네. 솔라 패널은 이제 이 한국 거 지금 LG께 네. 가장 에피션시가 좋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파워께 좋고. 네. 근데 가격은 좀 비쌉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손님들한테 결정을 하게 해드려요. 예. 이 솔라 패널을 썼을 땐 이 가격이고 이 솔라 패널을 썼을 땐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한 제품을 저희는 푸시를 하지 않고요. 어, 네. 그러니까 네. 손님이 초이스 할 수 있게. 네. 네. 자동차를 사러 가도 내가 캠리를 살지 코롤라를 살지 렉서스를 살지 네.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초이스를 드리죠.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집을 갖고 계시거나 자기 비즈니스 건물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솔라 패널 설치하시면은 엄청난 혜택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솔루션 솔라입니다. 213-500-1004번 213-500-1004번으로 먼저 상담 문의하시고요. 지금쯤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적당히 난방 혜택도 보실 것 같고 또 여름 되면 또 냉방 혜택도 보실 것 같고 네, 예. 올해 엄청난 세이브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분들이 요즘에 뭐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 그거 채굴한다고 아이고, 컴퓨터 예. 갖다 놓고 이제 그거를 채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도요? 네네. 그거 많이들 와.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전기요금 엄청 나온다면서요?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솔라로 하셔야 돼요. 네. 저희도 기계를 지금 한 다섯 대 돌리고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채굴하는 기계를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외국분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면서 전기가 얼마 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얼마나 네. 이제 벌 수 있는지도 이제 저희도 봐야 되고 네. 예, 지금 뭐 그게 뭐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가격이 네. 그래도 아직도 뭐 굉장히 괜찮아요. 한 달에 뭐 기계 하나 갖다 놓으면 500불씩 벌고 그래요. 예, 의외로 많이 했는데도. 무서운 얘기네요. 그 얘기는. 근데 어쨌든 예. 지금 뭐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그건 네. 투기를 할 때는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네. 앞으로 이제 크립토커런시가 이제 일반화가 되고 있고요. 일본이나 뭐 한국 뭐 이런 데서 지금 많이 그게 이제 사용되고 있고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네. 한국의 LA 이제 한인타운에 계신 한국 분들은 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이제 외국 미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그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네. 만약에 전기세가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은 자녀분한테 물어보세요. 너 혹시 컴퓨터로 그거 하냐? 예. 그러면 예, 그럼 야단을 치실 게 아니라 야단을 치실 게 일단 아니에요. 솔라 패널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건데요. 네. 앞으로 공대를 들어가려면은 그거를 모르면은 안 돼요. 자녀들이 네. 그거는 에듀케이션으로도 좋은 겁니다. 네. 예. 자, 솔루션 솔라입니다. 213-500-1004번 213-500-1004번 솔루션 솔라 우리 제이콥 조 매니저님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직원분들과 상담하셔가지고 전기요금 많이 세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밤새워 그렇게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네,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노래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노래 들려드렸더니 그 노래교실 선생님께서 이 노래 제목이 뭐냐고 노래교실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노래들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부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봄 노래 많이 부르시겠죠?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잊을 수 하얀 목련이 진다 우와 밥맛이 꿀맛이네 밥 한 그릇 더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최저의 가격으로 유가족을 모십니다. 무료전화 1855-886-9057 한국장의사 대표전화 3237345656 올림픽 골프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뉴 신상품 대세일 2018년 PRGR 스퍼에그 야마하 인프레스 UD 플러스 2 2018년 원어코 여자신형 LP418 2018년 혼마 베레스 S06 메이저 브랜드 드라이브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세트 클리어런스 세일 99불부터 골프카트 골프웨어 골프바 골프볼 명품 골프 의류 MU 제일인드버그 나이키 보그너 쉐르보 업투 70% 세일 올림픽 골프 전지전 2018년 유 신상품 대세일 잠깐 엄마 에어컨이나 히터통 안에 쌓인 먼지 상상해봤어요? 바로 그 먼지들이 알러지랑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시온 냉동을 통해 5년마다 에어덕트 클리닝 하잖아.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네 최고야. 센트럴 히터와 에어컨 워러힐러 전문 30년 기술의 시온 냉동 LG와 쿨마트 분리형 에어컨도 시온 냉동입니다. 714-636-1133 714-636-1133 최저 가격 최대 만족 시온 냉동. 누구나 천정이라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정 산삼을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매년 6개월의 시간을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웨스턴과 올림픽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에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이 새로운 매장을 오픈합니다.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매장, LA 본사, 부에나팡 매장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남체인 길 건너편 213-388-1234 388-1234 LA에서 유일하게 메디케어 HMO를 가입시키면서 치료하는 수맥기 한의원 제공입니다. 시니어 HMO 보험, 오바마 케어 보험, PPO 보험으로 이명, 어지럼증, 잘 안 들리는 귀, 자골신경통, 발, 다리 통증을 주로 치료하고 있는 수맥 그리고 귀 한의원의 개별 강원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발바닥이 화끈화끈 거려서 죽겠다 이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발바닥이 화끈화끈해가지고서 그냥 불편함을 느끼는 분 참 많습니다. 실제 만져보면 발바닥이 화끈화끈합니다. 그러면 그걸 양방에서는 원인이 없습니다. 발바닥이 화끈화끈한데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얼음 주머니를 발 주머니 속에 신발 속에 넣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발바닥이 화끈화끈거린다는 병은 한의에서만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몸은 음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의학의 기본 철학은 음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태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극이 양쪽으로 나뉘는데 음양으로 나뉜다. 음양이란 뭐냐 그러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자를 음이라고 그러고 남자를 양이라고 합니다. 밤을 음이라고 그러고 낮을 양이라고 그럽니다. 추운 것을 차갑고 척척한 거 젖은 것은 음이라고 그러고 마르고 따뜻하고 햇빛 있는 것은 양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표면은 양, 안쪽은 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모든 매사의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음양으로 구분을 하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에서도 여러분들 어디에 물질에 해당이 되면 주로 물기에 해당되는 플루이드에 해당이 되는 즉 피, 눈물, 콧물, 뇌수, 골수, 호르몬 뭐 이런 인체에 있는 물의 종류, 습기에 있는 종류를 갖다 음이라고 그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따뜻한 에너지. 아, 저 사람은 양기가 부족하네. 기운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음이 부족하네. 여러분들 음이 부족하면 발바닥이 뜨거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발바닥만 뜨거운 분도 계시고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운 분도 계시고 발바닥 손바닥 가슴까지 뜨거워지시는 분이 계시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음이라는 것이 모자라면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깰 적마다 화장실을 가면서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갑니다. 그러면 남성분들은 대부분이 전립선 탓을 하는데 여성분들도 똑같이 서너 번씩 가면 그 전립선은 아니겠죠. 음이 부족하면은 여러분들 밤에 화장실을 가면서 발바닥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인 경우 조심하시고 절대로 뜸을 뜨시면 안 됩니다. 천 없어도 뜸을 뜨시면 안 됩니다. 인삼, 산삼, 홍삼, 암만 좋아도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